그리고 위를 쳐다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사단의 괴계로 다 잠들어가고 깨어서 시대를 바로 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에도 행복이 있다고 속임수를 쓰고 속삭여도 마음의 귀를 주지 아니하고 영원히 새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여기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고 그 어떤 것도 마음을 빼앗지 못하고 예수님께만 마음을 빼앗긴 형제 자매님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입맞춤을 하며 같은 영을 소유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또 확인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육신의 양식이 있어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늘의 만나이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취하게 하시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곧 목적지가 가까이 온 줄 압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부르는 유혹의 소리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귀를 주지 말게 하시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땅에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속해 있고 매일 수천만의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사온데 주님의 가슴은 답답하고 성령님을 모신 그리스도인들도 가슴이 답답할 줄 압니다. 우리의 가슴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영혼구원에 불타는 마음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은 그날에 다 결단할 것이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어둠 속에서 왼손이 모르게 숨겼지만은 그 영광의 날에 공개적으로 갚아주실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 가슴의 생각과 또 모든 세상 것들을 다 청소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시오니 듣는 심령에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주옵소서. 항상 기도드릴 때마다 아무 자격 없지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한국교회가 신앙들이 다 이제 잠들어가고 또 보험이 없는 교회는 복받으려고 교회를 다니죠. 근데 이제 국민소득이 높아가고 또 배가 좀 부르고 또 먹고 살만하니까 예,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신앙이 이제 복받는 신앙이 예, 잠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지상에다가 천국을 건설하는 즉 평화의 이름으로 종교 통합을 하는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에큐메니컬 운동이다, 또 WCC 운동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 방금도 어떤 그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교회 다니는 어떤 지체가 형제가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될지 계속 다녀야 될지 갈등을 하고 있다고. 도대체 에큐메니컬 운동이 뭔가를 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고 한번 찾아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교회가 잠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내 백성아 나오라 계속해서 빠져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불교 신자인 한의사 한 분이 제 유튜브 30개 이상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알베르토 책 인터넷 글 보고 빠져나와서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결국 제가 복음이 결론이다. 가톨릭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해결책은 예수님의 보혈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런 것을 알고 나서 한국 역사도 다 가톨릭이 계속 관리를 해왔고 신유박해 때 뭐 황사형 백서도 프랑스 군대를 한국에 보내서 한국의 천주교 국가를 세워달라 했는데 그것이 발각돼서 해양당한 얘기 뭐 이런 것도 공부를 많이 했고요. 또 원래 8월 15일이 마리아 몽소 승천 날인데 그날을 8월 15일 해방일로 삼은 것도 가톨릭의 작품이다 이런 것도 밝혀냈네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나서 자신은 너무 겁이 나서 자기 부인 외에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서목사님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으니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 이런 내용을 처음에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제 분리시대가 오지 않았느냐.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냐 마귀냐 또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하는 분리의 시대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뭐 이스라엘 가면 무기토에 뭐 중공에 이역이 가고 그런 전쟁이 아니고 신앙 전쟁. 그래서 가이사가 로마 황제잖아요. 현대파 로마 황제는 교황입니다. 교황이고 이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리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인 교황 편이 있을 것이냐. 개신교가 이제 종교 통합을 하면서 평화의 이름으로 예, 한국의 대형 교회는 다 거기에 이미 연합했고 또 자의반 타의반 대형교 목사들이 다 약점이 걸려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이냐 선택을 해야 할 때가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는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종상영이 뭐 이런 것도 다 보면은 연예인들이 결혼을 몇 번씩 하고 또 자칭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보면 동성애자도 연예인이고 트랜지스도 연예인이고 그래서 아이돌이라는 애들 앞세워서 인간의 양심을 파괴하고 윤리 도덕을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영상문화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아이폰을 통해서 생각과 사상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메뚜기같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교회도 많이 무너지고 잠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우리 모임만 봐도 많이 허물어지고 빠져나가고 그래서 분위기에 편성을 많이 합니다. 좀 편하게 가려고 돈이 있는 교회 신앙이든 진리든 무관심하고 좀 편하고 사람이 있는데 어떤 고향의 어떤 자매는 킹제임스 가르치면서도 7년 대활란 가르치고 미래의 공상의 적 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휴거한다는 그런 정 무슨 목사 교회에 다니다가 유튜브 설교를 듣고 이거다 우리가 속았구나 그러고 빠져나와서 우리 성경을 다섯 권 주문하고 제가 책도 보내주고 해서 진리로 이렇게 빛 가운데로 돌아섰다고 그런 것이 제 사역의 보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진리보다는 분위기 편승해서 넓은 대로 좀 편한 대로 빠져가는 또 그런 속에 빈 사람들도 가끔 있고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이제 교회가 하얀 길에 들어섰어요. 한국에도. 그래서 빈에다가 예배당 지은 교회들이 지금 난리예요. 헌금이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각 교단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11조를 안 내면은 출교시키자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등록을 안 시키고 출교시켜버려요. 솔직히 많은 목사들을 성경 제대로 안 읽습니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주보에 글 쓰면서 11조를 착취하는 도둑놈들, 도둑놈. 차마 도둑놈이란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예, 놈자를 붙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11조 하는 목사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다 도적들이에요. 왜 도적들이냐? 우리가 이 말라기를 잘 보면은 말라기하고 느헤미야하고 사이는 40년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가면서 포로 기간에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회개하고 또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죽었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야곱의 환난 날이다. 물론 서기 70년도 예수님이 예언하셔서 박해를 받고 로마 제국에 예루살렘 멸망을 했는데 바벨론 포로 잡혀간 날이 예레미야 있는 야곱의 환난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 죽고 어릴 때 잡혀갔던 사람들은 70년 만에 왔으니까 노인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 없이 바벨론에서 종으로 살아왔으니까 그 바벨론에서 뭘 배웠겠어요? 태양신 숭배를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고난의 연속이 뭐냐면 아브라함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가서 400년간 종생활하면서 배운 게 태양신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이시스, 호스트, 호로스, 또 셉이라는 태양신 삼위일체를 섬기고 그걸 벗기가 아주 어려웠죠. 그래서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 만든 것도 황금 송아지가 태양신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배웠기 때문에 몸에 뱄죠. 이집트에서. 금의 김고리, 그 귀의 금고리도 다 종의 상징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켜 광야에서 청소를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섭다고 해서 정탁권 보내고 그래서 나머지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 죽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사무엘 보내고 또 다윗 보내고 해서 그래도 가장 영적으로 정상에 있었던 때가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도 이제 나이 들어서 또 이방 신을 섬기는 첩들을 많이 데려와 가지고 그 여인들을 위해서 이방 태양신 신전도 막 세워주고 그다 결국은 다시 유대인들이 타락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더 타락했죠. 북쪽 이스라엘은 성전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좀 먼 지역에 살았어요. 교제가 드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유다 예루살렘 지역엔 유다와 레위 지파가 살아서 그나마 늦게 포로로 잡혀갔고 북쪽 이스라엘은 더 타락해서 일찍 아수르에 망해버렸고 그런데 바벨론 포로 가서 또 70년간 태양신 숭배 종으로 또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다 거기서 죽었어요. 어릴 때 자폐한 사람 아니면 종으로 태양신 섬기는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포로 회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재교육시켜야 되고 또 모든 걸 다시 시작을 했어요. 스룹바벨, 느헤미야 학계 교육시키면서 성전도 재건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라기 때까지가 신앙의 정체기간이다. 정체기간. 그래서 말라기가 돌아온 마지막 선이자고 말라기 때부터 침례 요한까지 하나님은 400년간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400년 사이에 마카비 시대에 유대인들이 선지자 없이 어거지로 쓴 것이 바로 외경이에요. 외경. 외경은 역사서고 거기 외경에 마카비 전후서가 있습니다. 그 마카비 전후서에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연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마카비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카톨릭이 연옥서를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간단하게 우리 성경 어떻게 외경을 빼고 만들었는가 이걸 여러분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안 받으신 분들은 알브르토 박사 새로 나온 만화책 종이가 아주 좋아요. 25줄 만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종이로 한 권씩 저 뒤에 봉투에 넣어놨으니 가져가시고 이것도 정독해 보세요. 여러분이 속한 우리 모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등잔불 밑에는 어둡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환영받은 일이 없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밖에서는 이런 진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없으니까 귀한지 아는데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때로는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회들도 이제 힘을 줄 안 내요. 왜 안 내느냐? 복 받았으니까. 복 받으려고 냈는데 복 받았다 그 말입니다. 국민소득 700불, 300불에서 지금 2만 불에서 이제 4만 불까지 가자 하고 박근혜가 부르짖죠. 꿈이죠. 이 4만 불은 커녕 한 1, 2년 지나면은 다시 국민소득 1000불, 1만 불로 떨어질 거예요. 세계적인 대공황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앞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또 적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손자병법에 적을 알아야 이긴다. 그런 병법이 있습니다. 그게 11줄 안 내요. 왜? 복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10년 전만 해도 시내 가면 외제차 구경 힘들죠. 외제차 타고 다니다 하고 외제차 타고 요즘에는 여기 우리 교회 이영숙 자매 아들도 외제차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외제란 것이 뭐예요? 좋은 차는 뭐 독일제, 미국제, 일본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차가 나와요. 중국 차가 싸구려 나와요. 중국 차도 타고 다니면 외제가 맞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외제가 흔히 빠져가지고 오히려 외제 안 타요. 왜? 사고 나면 수리비만 몇천만 원 나오거든요. 외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돈이 아까워서 외제차 옆에 저는 안 가요. 부딪히면 수리비 제 차 다 팔아도 안 되거든요. 국민소득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11조 안 내니까 법으로 만든 것이 뭐냐면은 11조 안 내면은 출교시키자. 우리 모임 어떻습니까? 11조 자체가 없으니까. 안 내도 출교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말라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가 와서 이렇게 타락한 원인을 지금 찾아가지고 책망을 하면서 진정한 위로가 약속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 말라기에 예수님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변질된 원인은 바벨론 포로 회복 때부터 누구에게 원인이 있느냐 하면 바로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나쁜 타락한 그 증상 중에 하나가 희생물을 전부 불구자를 가져왔어요. 좋은 건 안 가져왔어요. 구약에 보면은 희생물은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어요? 그것을 백성들이 가져온 것을 제사장들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죽여서 피를 뿌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눈먼 희생물, 절뚝발이 희생, 병든 거. 이거 무슨 뭐예요? 흠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가 없어요. 맞죠? 자, 유월절에 최초로 흠이 없는 1년 된 순양을 희생물로 피를 뿌리라 하셨잖아요. 자, 이 죄 중에 가장 타락한 그것을 제사장들이 인정했고 받았고 그 피를 뿌려준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타락한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타락한 제사장에게. 말라기 1장 찾아보세요. 그 성경을 항상 문맥을 연관시켜서 읽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이 말라기 가지고 어떻게 써먹냐면은 십일조 않는 백성들이 도둑놈들이다 그럽니다.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폐기되고 이루어진 십일조를 뜯어먹는 목사들이 도둑놈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하란 대로 했기 때문에 말라기 1장 6절 보십시오. 이 말라기는 편지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제사장들은 백성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타락한 거예요. 언제부터? 바벨론 포로 회복 때부터. 느헤미야 시대부터입니다. 먼저 1장 6절 읽겠습니다.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에게 말하노라. 이들은 자기 아버지를 어렵게 알고 종은 자기 주인 어렵게 하는 법인데 만일 내가 아버지라면 나를 두려워하면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주인이란 나를 두려워하면 어디 있느냐.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여기서 제사장들아 줄을 치세요. 제사장들아. 백성이 아니에요. 타락의 원인은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더럽혀진 빵을 드리고도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혀나이까 하면서 너희는 말하기를 주님의 상은 멸시할 만하다 하느니라. 만일 너희가 눈이 먼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이 아니냐? 또 만일 너희가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이 아니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줘보라. 그가 너희와 함께 기뻐하겠으며 너를 사람 취급하겠느냐? 망군의 주함을.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제사장들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도 찾아보세요. 그래서 말라기의 대상은 제사장들이지 백성들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헌물을 돌려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좋은 거는 자기들이 먹고 불구자는 예물로 바치고 또 착취를 하고 실제로 훔쳤습니다. 그래서 도적들아 한 것이지 백성들 11조 않는 건 도적이 아니에요. 자, 2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계명은 너희를 위한 거. 자, 여기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아 계명은 너희를 위한 거라. 7절에도 제사장 나오고 제장이 레위지파의 대표 아니겠어요?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위로를 하시는 게 뭐예요? 자, 여기에 최초에 침례 요한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 먼저 나와야 돼요. 3장 1절. 3장 1절. 그래서 말라기가 침례 요한 예수님을 마지막 예언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걸 침묵의 400년이라고 합니다. 3장 1절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길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또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으로 오리니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보라, 만군의 주. 여기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위에다가 침례 요한이라고 기록을 하십시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이 내 앞에는 하나님 앞인데 바로 예수님 앞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으로 오리니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 그가 오리라. 자,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을 마치면서 너희들은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왜 뛰느냐? 그렇게 많은 세월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걸로 구약 성경은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을 구약의 엘리야로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4장 2절. 그래서 이 말라기는 예언의 클라이막스예요. 예언의 절정이고 예언의 극치입니다. 구약 성경을 멋지게 예언한 마무리한 성경입니다. 4장 2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자기의 날개에 있는 치료하는 의의 해가 떠오를 것이요. 그러면 너희는 나와서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자랄 것이요. 송아지처럼. 구약 성경은 뛸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5절에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이 아들이 엘리야가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너희가 임으로 되어 있느니라.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제장들이 어떤 짓을 했었냐면은 그 8절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여기서 원래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의 것이나 나의 것이란 단어는 없어요. 근데 도둑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나니 그러지. 곧 십일조들과 헌물 드리니라.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다시 십일조를 그 너희들이 훔쳐먹고 또 예물도 불구자를 가져왔지만은 그걸 내 창고에 들여서 양식 있게 하고 그랬어요. 10절 보면 만군의 주가 말하느라 너희는 모든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서 양식이 있게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화폐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원래 화폐는 십일조를 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식이에요. 양식. 그럼 누가 먹는 양식이냐? 성전에서 일을 하고 제사장들이 피를 뿌렸는데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일을 하는 레위지파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업이 없어요. 농사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는 레위지파 또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농산물의 토지에 소출을 십일조를 드렸고요. 그리고 가축의 십일조를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약 40년간 안 내버렸어요. 그리고 중간에 제사장들은 착취를 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내 집에서 양식이 있게 하고 문자 그대로 절대 여기에 돈이 없어요. 돈이 아니고 내 집파가 먹는 바로 농산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축 또는 토지 소산물의 10분의 1을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피를 흘려야 돼요. 짐승의 피를 끊임없이 흘려야 됩니다. 아직 율법은 폐해지기 전이고. 그래서 여기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지 아니하라 보라. 뭐 받아들일 충분한 장소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말라이 가지고 11조 강조하면서 복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끔 많은 책들을 씁니다. 11조 축복문이라는 책도 쓰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자, 레위지파가 먹고 살아야 짐승의 피를 뿌리고 율법이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400년 지나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시고 율법이 계속 진행돼야 돼요. 그 레위지파가 먹고 살아서 계속 피를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오시게 돼 있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에 있는 우리를 성령하심이라. 무엇이 복이에요? 11조 내서 농산물 10분의 1 내가지고 땅 몇 평 더 받고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이 11조를 내므로써 레위지파들이 먹고 살고 계속해서 피를 뿌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애연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생을 주시는 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복이란 것은 예수님 안에서 속죄,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얘기한 것이지 11조 한다고 땅에다 복을 내면 절대 아닙니다. 11조는 원래 의무로 주어졌습니다. 복주기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복이 말라기 그 복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복 없죠. 세상 다 가져봐야 몇 년 살다가 지옥 갈 건데. 자,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그래서 영어로 블레싱이라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중국 문화가 이제 들어와서 복을 참 좋아해요. 복. 그래서 이름이 복자로 쓴 이름도 많죠. 복돌이, 복순이, 복님이, 복자. 많잖아요. 네? 우리 정월 초하루는 맨날 인사가 무슨 인사죠? 네, 한번 이 시간 이제 그런 복 말고, 그러면 영원한 영생의 복은 이제 받았어요? 아니면 또 받아야 돼요? 네, 그런 옆 사람 보고 인사를 하는데, 이제 영생 복 많이 받으셔야만 안 돼요. 받았으니까. 그렇죠? 요한일서 5장 보니까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따라서 한 대로 따라서 옆 사람 혼자 갖고 쳐다봐요. 인사 한번 합시다. 따라서요. 형제님, 자매님. 영생 복 받았으니 넘치게 누리십시다. 이게 우리 인사가 돼야 돼요. 복 받으라. 맨날 복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와서 손주도 인사를 합니다. 새해 설 나가서 인사를 해요.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그 입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는데 속은 용돈 많이 주세요. 전혀 마음하고 입하고 달라요. 세뱃돈 많이 주세요. 그걸로 뭐 사먹을 게 많습니다. 자, 에베소 1장 3절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복되시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고 하나님이시여.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서 영적인 복들로 옵니다. 영적인 복들로.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이 말씀이 말라기 3장의 복이야 그 말이에요. 레위지파들이 율법에서 피를 뿌리고 죄가 사해지고 이것은 그림자기 때문에 율법이 계속 진행되어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니냐고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오셔야 율법을 완성시키 율법을 마감할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장막이 걷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것이 될 거 아니냐 그 말. 이걸 가지고 기성교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써먹는지 몰라요. 솔직히 십일조는 율법입니다. 율법. 십일조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이에요. 최초의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제가 이런 십일조 없다 글을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쓰고 우리가 십일조도 없을 뿐 아니라 헌금 시간도 없애버렸고 솔직히 우리가 연보로 이제 구제 연보로 헌금을 하는 것이지 감사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또 목회자가 생활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지 모든 성경의 헌금이나 성전세는 다 종결됐어요. 즉 화폐로 현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전세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세를 바친 이유가 성전이 자꾸 건물이니까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 수리를 하기 위해서 궤를 만들어서 입구에다가 놨어요. 궤를. 우리도 궤가 하나 있잖아요. 모험을 한 거예요. 성전이 건물이니까 비가 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 성전 새로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이 동향이 되고 예배 시간에 집회 참석보다는 다른 핑계로 시골 가고 지금 우리 가족 여동생들 다 시골 갔어요. 주일날인데. 그래서 제가 천국 가면 안 보려고 그럽니다. 안 볼 거예요. 내 옆에 못 오게 할 거예요. 배추 따러 갔으니까 배추 옆에 가서 가 있으라 할 거예요. 네? 고구마 길 갔으면 고구마 옆에 가 있으라 할 거예요. 내 옆에 오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예수님보다 고구마가 더 중요하니까. 뭐요? 등한이 되고 교회를 우습게 보고 모임을 우습게 보고 말씀을 우습게 보고 주님은 모임을 보고 성전인데 그 생각이 바뀐 것은 이미 성전이 깨지고 부서지고 낡아진 것이니까 그 수리를 해야 돼. 보수를 해야 돼. 그 어떻게 보수합니까? 성경에 보면 헌금은 신약에는 전부 가난한 성도들 또 바울사도의 전도 예비들 이런 쪽으로 썼어요. 예루살렘 헌금도 전부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들어갈 건 뭐 있습니까? 뭐 저쪽에 이제 건물이 세가 안 나오면 이거 세 내야 되고 전기세 내야 되고 여러분이 목회자 생활비를 부담을 못하면은 목사는 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런 것이지. 요즘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부서지고 낡아지면 수리는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전세도 끝났어요. 말씀이 수리하세요. 아멘이죠? 성령님이 수리하세요. 말씀이 수리해요. 예수님이 그 과부의 두랫돈을 칭찬하셨는데 그 과부의 두랫돈이 얼마나 작은 돈이냐면은 그것도 성전세예요. 원래 이제 성전에 궤를 하나 놓고 수리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받은 것이 최초의 바로 화폐의 헌금이었습니다. 역대하 24장을 찾아보세요. 성전이 건물이니까 수리가 필요하더니 보수가 집 수리하듯이. 근데 십일조는 돈이 아니에요. 십일조는 전부 레위지파가 먹고 살 음식이었어요. 야채, 뭐, 또 밀, 보리, 그리고 또 이런 채소, 이런 것들. 그리고 양, 소, 염소, 가축들이었어요. 원래 성전에는 십일조는 헌금으로 드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대하 24장 먼저 4절, 4절만 읽고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여호와서가 주님의 역대하 24장 여러분 지금 상당히 고장났어, 성전이. 왜? 성전 타는 시간이 갈수록 느려! 그런데 스마트폰 치는 것은 굉장히 빨라! 큰일 났어. 성전이 많이 낡아졌구만. 예? 네? 성전이 낡아졌어. 자. 역대하 24장 4절. 자, 시작. 이일 후에 여호와스가 주님을 전을 수리할 마음을 가지고, 수리할 마음을 가지고. 자, 이 성전은 미래에 구원받은 모임이잖아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신명이 성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최초의 성전 수리로 반세겟을 넘는 헌금 기회를 맞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최초의 구약의 헌금의 요례입니다. 그전에는 1절 돈으로 11절을 바친 적이 없었어요. 다 레위지파가 먹는 양식이었어요. 농산물로 드렸습니다. 자, 24장 8절 9절. 8절 9절 다 찍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의 명령대로 한 궤를 만들어 그것을 주님의 전 문 밖에 두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들으러 부과한 세를 주님께 가져오라 하니 이게 반세겔입니다. 구약에 반세겔 있잖아요. 백성 수를 세울 때마다. 그 예수님이 예? 가버나움에서 제가 베드로가 지나갈 때 너희 승성의 세금을 공세 반세 안 내느냐 이렇게 내신다. 예수님이 예? 우리는 안 내도 되지만은 이해를 못하고 오해할까 봐서 낚시질 해라. 낚시질 하면은 가서 내가 나를 위해 한 세겔 내라. 그래서 이 헌금함이 그때부터 생겼는데 바로 그 가난한 과부 두렵더니 그런 세금 중에 하나였어요. 헌금이. 누가복음 21장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가만히 보시면서 헌금을 얼마 하는지 다 아세요. 뭐 다 아세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돈을 안 보셔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구하며 자기들의 예물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한 과부와 두렵돈을 거기에 넣는 것도 보시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는 그들 모두가 풍족한 중에서 하나님께 헌물들로 넣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궁핍한 중에서 자기가 가진 생계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생계비 전부 줄을 치세요. 생계비 전부. 자기가 굶어 죽을지라도 성전 보수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물론 그가 성전이 예수님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 성전이 미래의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의 실체고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랑을 누구보다 예수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하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즉, 성전에 자기 성전의 전부를 드렸는데, 그걸 주님을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왜? 이 여인의 구주가 주님 아닙니까? 이 돈이 얼마나 가치가 없느냐면 두렵돈은 1고란트고 4고란트는 1아사리온이고 16아사리온이 1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께 보기라 했을 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보니까 앞에 로마 황제의 흉상이 있으니까 누구 영상이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라. 마지막에 우리는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해상은 둘로 갈라져요. 현대판 가이사가 로마 교황입니다. 세계는 로마 교황을 신으로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스타입니다. 여러분이 한국 세월호 배우가 누군지 아세요? 바티칸이. 그 집 해놓고 교황이 왔다 갔어요. 신처럼 왔다 갔어요. 슈퍼스타처럼. 여러분 구약의 12월 25일이 뭐죠? 12월 1일이 뭐예요? 성탄절이에요? 악탄절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네. 가장 성탄 절이라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 악탄 절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저는 이단이 맞아요. 맞지요? 어째 제가 이단만 되니까 한 2천단 돼야지.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 출생하신 것은 10월 15일이에요. 10월 14일, 10월 15일. 보름달 밝을 때 유월절이 있었던 것처럼 보름달 밝을 때 예수님은 출생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양떼들이 들판에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여름에도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의 겨울에 비가 눈이 오는데 거기에 무슨 양떼가 겨울에 있냐고. 12월 21일 날이 해가 가장 짧은 날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정도는 태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 시대에 유일하게 태양이 빛이었고 사람들이 캄캄한 가운데 홍수에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세무관에서 이므롯이 이 정도를 창설 했어요. 이므롯이 샘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므롯의 아이를 임신해 있었어요. 그가 속였습니다. 나는 처녀다. 나중에 예수님의 그 마리아의 흉내를 그때부터 낸 거예요. 나는 처녀다. 세미라면서. 그러고 나서 아이를 낳고 이므롯의 환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티의 십자가를 만들어서 태양신 숭배, 이므롯 숭배로 상징을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로마 카톨릭의 이거예요. 저주 표시고 십자가 저주 표시고 그 25년에 태양이 살았다 해가지고 이므롯의 환생이다. 태양신의 환생이다. 탐무주. 예수님은 동방 태양을 향해서 경배를 드리고 탐무주를 위해서 여자들이 울고 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탐무주가 40세 때 돼지에게 물려 죽었거든요. 산돼지에, 멧돼지에게. 그래서 탐무주를 위해서 고난기간을 만든 게 바로 네? 소위 고난주의라고 하잖아. 고난주의. 그래서 탐무주를 위해서 40일간 금욕하라고 사순절을 만든 거예요. 사순절을. 사순절 전에 실컷 먹고 즐기자 한 것이 브라질에서는 뭐예요? 카니발이에요. 전부 받으면 태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월 25일을 이므롯이 환상에서 살아난 날이라 해요. 그날 태양의 날로 정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도 태양신이다 해가지고 12월 25일 성탄절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미라미스가 태양신에게 아이를 예물로 바쳤어요. 예물로. 미래에 하나님의 외아들 이삭이 바쳐주고 예수님이 세상죄를 짊어질 것을 미리 사단도 모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물로 바쳐가지고 아이들을 산채로 예물로 바친 게 나중에 가나안에 와가지고 몰렉에게 아기를 바쳤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시면서 내가 생각도 한 적도 없고 내가 명령한 적도 없는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까지도 거기에 오염돼가지고 아기들을 몰렉에 바쳤고요. 여러분 알베르토 박사 책을 읽어보면 스페인에서 알베르토 박사가 어떤 굴에 어디에 떨어졌는데 보니까 담요에 말아진 것이 수많은 아이들 시체인데 그 아이들 시체 가슴에 십자가 그어져 있고 심장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아이들을 바로 세미라미스에게 예물로 바치는 몰렉에 예물로 바친 것을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몰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목격한 그 말이 퍼지기 전에 목격한 애도 죽어서 보니까 심장이 온데간데 도져버렸어요. 그게 미국에서는 지금도 아이들이 납치돼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납치돼요. 납치돼서 비밀의 일루미네이트에 예물로 바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세월호 사건이. 순진한 고등학생들이 몰래에게 바쳐진 거예요. 그날이 4월 15일이잖아요. 달팽이로 출발한 날이 4월 15일입니다. 링컨 대통령 암살한 날도 4월 15일이죠. 자, 그래서 이 과부가 얼마나 큰 아니냐면은 대나리온 돈은 얼마나 가난하냐면요. 대나리온 하나가 하루 품삯인데 이 자매가 바친 돈이 얼마냐면은 대나리온에 얼마나 작년 대나리온에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에 64분의 1이 자기 전 생활비였어요. 자, 물어봅시다. 이 자매 이거 바치고 나중에 돈 벌었겠어요? 안 벌었겠어요? 네? 따라합시다. 때돈 벌었다. 왠지 아세요? 주님께서 넘치게 갚아주셨어요. 첫째, 이 자매는 구원받은 자매예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때돈 벌었지? 맞죠? 그 다음에 생활자 예수님이 책임져 벌었어요. 기록이 안 나와있지만은 책임을 져주셨어요. 고약의 11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맨 처음 11조를 드렸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11조 믿음의 주상을 아브라함이 바쳤으니까 권받은 11조 해낼 게 아니냐고 성경을 아전인성으로 풀고요. 그 다음에 하루살이는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버리는 게 종교인들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11조 바친 게 뭡니까? 자, 조카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분리했습니다. 하도 싸우니까 내가 저 하면은 오로 가고 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쪽 보니까 물도 많고 풀도 많으니까 그쪽 택했거든요. 땅을 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막 쪽이지만은 하늘을 봤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생활만 사는 모든 방법이 규칙을 세우세요. 땅을 보지 말고 수판, 주판 튕기지 말고 하늘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시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자, 믿음으로 하니까 저 책 출판했잖아요. 주님, 저건 굉장히 중요한 무기 중 하나인데, 신무기인데 저걸 머리를 깨는 신무기 중 하나가 알고부터 만화책인데 만화책이 품절됐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시작하면 나오죠. 책이 나와버리죠. 또 성경 나왔지.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꾸 계산해. 따지고 계산하고 안 돼. 안 되는 믿음이 충분해. 따라합시다. 돼!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안 살아. 그렇게 훈련돼 왔어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누굴 고생시켰습니까? 아브라함을 고생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이 데려온 책임지고 318명 훈련시켜서 침략해도 다섯 대 왕을 다 때려보시고 롯과 가족들과 아내와 롯이 아내와 그 다음에 그 재산을 다 뺏어왔잖아요.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긴 재산을 찾아와서 그 전립분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렸느냐 메리사람이 드린 거지 농사를 지어서 호산을 드린 게 아니에요. 왜? 그때는 노예지파가 먹고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성전이 없었으니까. 이해갑니까? 없었으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전리품이에요. 원래 전리품은 11조 드린 게 아닙니다. 성경의 전리품은 500분의 1, 50분의 1만 바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리품은. 민수기 한번 찾아봐요. 민수기. 네, 전리품은 원래 11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민수기 31장 28절에서 30절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 바쳤으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속으로는 욕심이 있지. 성경 안 그럽니까? 예? 저도 그 11조 율법에 얼마나 많은 그 교회 성도들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도움이 돼 있어. 솔직히 11조는 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속에 11조는. 여러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제주도 조목사가 보내주신 귤 얻어 드셨으면 거기서 11조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민수기 31장 18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투에 나갔던 전사에게 죽게 드릴 공물을 징수하되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혼 중 한 혼을 드릴지니 그들이 얻은 절반에서 그것을 취하여 주의 거전제물로 제장 엘라살에게 줄지니 이스라엘 자손이 얻은 절반에서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들의 50분의 1을 취하여 주의 성막에 임무에 맡은 네 사람이 줄지니라. 자, 여기서 전유품은 500분의 1이나 50분의 1만 바치게 됩니다. 11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유품은 원래 11조가 아닙니다. 어차피 찾아온 것이지. 그게 무슨 전유품 11조 나와요. 빼앗긴 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왜 레위지파에게 11조입니까? 레위지파는 원래 하나님께 바쳐진 민족입니다. 지파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레위지파를 샀잖아, 장자를. 장자를 샀는데 장자 대신 레위지파를 하나님께 바쳐서 레위지파는 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농사를 짓고 직업을 가지면 성전에서 피를 뿌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짐승의 피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육신의 생명이나 혼적인 죄가 사해질 수가 없잖아요. 이건 그림자고. 또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사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보일 뿐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라고 하셨으니까 율법 아래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그 열 나간 자들에게도 제자에게 보이라 율법을 인정하신 거예요. 또 23장에도 너희가 제단과 성전 인정하신 거예요. 아직 율법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피를 다 흘리시고 휘장이 갈라질 때 율법은 끝난 거예요. 그전까지 율법이 힘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율법이 우리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레위지파는 11조 아니면 먹고 살 게 없었던 거예요. 자, 민수기 18장 하자 보세요. 11조가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서 빠져나온 거 감사하고 11조 몰라면 다시 돌아가면 돼요. 맞죠? 돌아가서 땅에 대한 많이 받으세요. 아파트도 한 50% 받고. 그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땅에서 아무 상속도 없을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아무 목도 갖지 못할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몫이요 내 상속이니라. 보라 내가 내 자손에게 상속으로 그들을 섬기는 일 곧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11조를 주었은 줄. 11조를 주었잖아요. 먹고 사는 것을. 먹어야 피를 뿌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은 그런 말 있죠. 비슷한 말. 먹어야 피를 뿌릴 거 아니냐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 있죠. 비슷한 말. 자, 목구멍이. 네, 그 다음에 금강산도.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뭐 선비 무슨 또 연관된 거 있죠. 예? 예? 선비에 연관된 또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어떤 근데 이제 먹었다. 수염이 몇 자라도? 먹어야 피를 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조가 맞는 11조는 뭐냐? 음식이었습니다. 전부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파들이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7장을 찾아봅시다. 27장.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 율법은 율법 27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30절. 레위기 27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10분의 1 곧 땅의 씨앗이든지 나무 열매든지 주의가 신이 그것은 주께 거룩한 것이니라. 자, 10분의 1의 열매, 씨앗, 곡식이죠. 그 다음에 언제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 11조를 들으러 가다가 이제 만약에 11조를 들으러 가면 레위는 하여튼 간에, 그, 먹고 살아야 되면서 피를 풀어야겠죠, 제사장들이. 그걸 돕는 것이 레인들이니까. 그러다가, 너무 먼 데서 헌물을 가져가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유다지파나, 베냐민지파나, 시므온지파들이 멀리서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산물, 뭐, 예를 들어서, 무를 심었다, 배추를 심었다, 뭐, 포도를 심었다, 올리브를 심었다 하면 그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할 수도 없어요. 대충 얼마 알아서, 이 정도면 우리 농산물이 10분의 1이 가지고 이제, 노인들을 사는 유다로 가야 돼요. 저 남쪽에 살든, 북쪽에 살든. 가려니까 그 당시에 그 싣고 가는 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추럭이? 예? 네? 8톤 추럭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전거는? 리아카는? 그것도 싣고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아, 그래.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고, 유다에 가서 그 베냐, 레위지파를 먹여 살리려면, 니들이 북쪽 남쪽에서 저 꼭대기에서 농사 짓는데, 그걸 가지고 갈 수 없지. 그걸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그런 방법을 제시하겠다. 그걸 팔아서 돈을 만들어라. 자, 그 돈 가지고 싶지 않느냐? 야,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돈을 직접 주면 안 됩니다. 왜? 돈을 주면, 제사장들이 타락하느니라. 전라의 말씀 있습니다. 그 물, 그 농산물을 팔아서 돈을 가져와서 유다 땅에 가서 다시 사가지고 바치라. 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 목사와 돈 맛을 하면 200% 타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신명기 14장 가자고. 신명기 14장. 다 성경이 있어요. 목사들 이런 거 있냐고요. 11조하면 돈, 뭐 하면 돈. 그 일어나는 이런 것이 풀어지고 그 11조가 예수님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서울중앙 침략에 떠나면 안 돼요. 맞죠? 대답은 다 그래. 3년을 해보면 다 안 보여. 참 이상해. 그게 이단이지 뭐예요. 대답해놓고 예 해놓고 3년 안 보여. 그게 이단이 뭐냐고. 자, 24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24절부터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6절 시작.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만일 내게 그 길이 너무 멀다든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것이 내게서 너무 멀고 또 그 길이 너무 길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때 너는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서 내 손에 들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으로 가서 내가 내 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즙이나 독등 내 혼이 원하는 것을 구하여 거기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와 내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돈을 바꿔서 가서 다시 사가지고 바치고 먹으라는 11조예요. 절대로 돈을 헌금으로 바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 잘못 들으면 깎고 연애 받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현재 헌금 안 해도 되죠? 그럼 이 교회 망합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금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이제 돌아오면서 신앙이 다 잠들어갔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훈련이 안 된 청년들 중년들이 와가지고 다시 레위지파 세우고 다시 성전을 짓고 율법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70년간 중단되었던 율법은 계속돼야 되잖아요. 바퀴가 흘러가야 되는 열차가 율법이라는 열차가 흘러가야 되는데 자 레위지파는 농사를 지면 안 돼. 레위지파는 11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럼 너희들이 11조 내야 돼라고 니에미아가 교육을 시켰는데 이게 잘 훈련이 안 돼서 안 먹혀 들어갔어요. 워낙 40, 70년의 세월 동안 까마득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 느헤미야 10장 가져보세요. 느헤미야 10장. 느헤미야 10장 37절 1절부터 3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처음 잃은 밀가루와 우리의 예물들과 각종 나무의 열매와 포도즙과 기름을 제한들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들에 품여 또 우리 토지의 1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가 경작하는 모든 성읍들에서 10분의 1을 받는 자들이라. 또 레위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을 때에는 아론의 아들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10분의 1 중에 11조를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가서 보물 창고 있는 골방들에 드릴 것이요. 자, 레위 사람들에게 열한 지파가 11조를 내면 레위 사람들은 또 11조를 받아가지고 또 제장들에게 또 11조를 내서 제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훈련이 안 돼서 그걸 안 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타락해가지고 말라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느헤미야 때부터 연관시키기가 이해를 합니다. 말라기의 도둑놈들은 누구냐? 11조 안는 백성이 아니라 11조를 내는 그걸 고막가시하고 다 중간에 가로채고 또 예물도 병든 거, 눈먼 거, 쩔뚝골 이런 걸 바친 제단들의 도둑놈이었어요. 현대판 목사들입니다. 11조 끝났는데 11조 끄집어내가지고 무거운 율법을 지어주는 종교계 현대판 도둑놈들이에요. 저는 목회 시작 때부터 11조 한 번도 강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뭐 자발적으로 11조는 감사하는 모를까. 자, 레위기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들이 목을 받지 못한 것을 내가 알았으니 이는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자 자기들 밭으로 흩어져 도망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내가 지휘자들에게 꾸짖어 말하기를 느헤미야 13장인데 안 읽어요? 제가 레위라고 했던가요? 아 레위가 아니라 레위인데 레위인데 레위기라 했군요. 그렇죠? 제 생각하고 제 입이 또 말을 안 말, 입이 또 방정밖에 말을 안 들었구먼.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12절.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책망해가지고 11조를 냈는데, 언제부터 이런 타락이 시작되냐면, 그 말라기가 올 때까지 계속 40년간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말라기 책망이 나온 거예요. 누구에게? 제장들에게. 자,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들의 목을 받지 못한 것을 내가 알았으니 이는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이 각자 자기들 밭으로 흩어져 도망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내가 치료자들에게 꾸짖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이 벌어졌느냐 하고 내가 그들을 함께 모아 그들을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10분의 1을 가져와서 보물창고에 드림으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레몬이 보험을 계속 들었으니까 이걸 알아야 내가 진리 안에 자유를 이루잖아. 진리를 할지 진리 안에 이를 자유케 하셨고 보험을 알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자, 구약 성경에 죄를 사함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 피는 염소, 소아지 또는 양 또 가난한 나환자에게는 비둘기나 새 좌우지간 세든 뭐든 세 발의 피도 뭐죠? 자, 그러면 육체의 생명 피에 있죠? 피 없으면 죄사함이 없죠? 그 신약성의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이요? 한참 생각은 다음 주에 알아오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아니냐고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많이 고장난 성전이 지금. 응? 여러분, 시간 나면 성경 보시고 이런 자료 보시라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저는 책을 달고 살아요. 제 책가방에는 항상 영적인 책을 달고 살아요. 물론 성경도 봅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즉각, 양심에 그걸 즉각, 그걸 안 바치면은 바로 죽어요. 죽되 그걸 바쳐도 양심상으로는 죄가 안 사해져요. 왜? 히브리서 9장 양심상으로는 그런 짐승의 피가 온전히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예? 죄를 없애지 못하느냐? 그 말. 그럼 뭐예요? 육신의 생명을 살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살기 때문에 그 짐승이나 소를 안 소화지나 양이나 안 싸우면은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금방 죽을 거니까 비신에서라도 하다가 예물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 내가 아무리 죽여서 피를 갖다 줘도 제장이 피를 안 뿌려주면 나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제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인들이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백성들은 11조를 잘 냈단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중간에서 도덕적인 게 누구라고 그랬죠? 제장들이요. 제장들. 종군 다 가르쳐고 말이에요. 구약에 나오잖아요. 예?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 시대에 그 사무엘 선지자, 예? 엘리세의 아들들이, 예? 쌈기도전에 고기 다 빼서 쳐먹었잖아요. 누가 타락했어요? 종교 지도자 타락한 거예요. 누가 타락했습니까? 지금 당시에 소유된 바리새인들, 제인들이 타락했어요. 백성들은 항상 양이에요. 백성들은. 제가 글을 써서 인터넷에 이걸 올렸어요. 11조 착취하는 목사 도둑놈이라 올렸는데, 그러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저를 잡아먹으려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몇 단이라고요? 예! 네. 이래살에 저래살에 한번 살다 가야면 뭘 바로서를 가야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타락했느냐? 제장이 느헤미야가 잠깐 예루살렘에 그 바벨론에 방문한 사이에 박해자하고 미약을 했어요. 동맹을 맺었어요. 자, 13장 4절, 5절. 여기서부터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책망이 나온 겁니다. 자, 4절, 5절, 13장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누가 타락했느냐? 제단이 타락했어요. 4장, 4절, 5절, 13장 같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골방들을 감독하는 제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동맹을 맺고 그에 의하여 큰 방을 예비하였으니 이미 이전에 그들이 소재예물과 유향과 그릇들과 혹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10분의 1과 이것을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를 주도록 명령한 것이야 제장들의 예물을 두었던 곳에다가 원수에게 11조 방언 하나 창고를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원수에게 일반 백성이 헌금한 것을 11조 낸 것을 다 뺏어다가 이 원수 도비아에게 갖다 바쳤어요. 이게 타락한 제장의 첫 번째 타락한 시작입니다. 그럼 도비아는 누굽니까? 뭐 그냥 성전 짓는 것을 비웃고 그러고 예? 여호와가 올라가도 넘어진다라고 반발했던 애들입니다. 자, 느헤미야 3장 3절 찾아보세요. 여기서부터 종교 지도자가 타락한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동일한 만모심에 타락한 거예요. 게을러서 가난한 건 죄지만은 양심 지키고 신앙 지키며 가난한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의 복이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 4장 3절 이게 도비아가 하는 짓입니다. 도비아. 이런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옆에 창고를 만드는 제장, 눈먼 제장이고 타락한 제장이고 도둑놈 제장인 거예요. 자,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것 위에는 만일 열 한 마리가 올라간다 해도 그들의 돌 성벽은 무너지리라. 이렇게 비판한 사람을 위해서 왜 제장이 11조 헌물을 쌓아주는 방을 만들어줬습니까? 암몬 사람인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타락해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틀에 두 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다 드린 날이라고 자랑했잖아요. 얼마나 위선자예요. 그렇게 자랑하고 그러나 막상 세리는 가슴 치면서 죄가 많은 사람 회개할 때 하늘에서 너는 의인이라 하고 인정받고 왔습니다. 11조 하고 소득의 11조를 다 내고 이틀에 두 번씩 금식한 바리새인은 의인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유선자 예수님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실 때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원래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지배할 때부터 이 그러니까 아세네스파 비슷하게 경건파가 만들어진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보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분리되어 있다 하면서도 나쁜 짓은 다 했어요. 돈은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랬잖아요. 우선 그 우선은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어요. 마태복음 23장 보십시다. 23장. 요새는 제일 싫어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이 23장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책망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완전한 서기 70년 멸망을 여기서 예수님은 경고하시고, 그래서 항상 설교하는 바리새인들은 유전자였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전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으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회한과 근처의 희미촌을 바치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은 공의와 공의로 믿음은 저버렸기 때문이라. 너희 이것들도 행하고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로 부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너희 문문도자들이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도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위선자인데요. 자, 여러분이 그들이 내 십일조가 뭔지 체크해 보세요. 제가 아닌데 뭐죠? 보세요. 뭔지. 자, 박하. 자, 묻습니다. 박하 해양은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에요? 약초예요? 음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원래 레위 지파들에게 바치는 십일조가 아니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바쳤나요?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폭로하시면서 비워주신 거예요. 그 뒤에 구절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뭐예요? 뒤에 구절이 눈먼 음조다리자. 하루 살이는 뭐예요? 약태는? 자, 그러면 약대는 왜 구약 성경 낙타는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고! 그럼 봅시다. 뭐는? 네 지파가 먹고 살아야. 다시 묻습니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그날도 아직 율법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율법이 아직 펴진 거예요? 안 펴진 거예요? 네 지파가 피를 뿌려요? 안 뿌려요? 아직 휘장이 안 찍혔죠? 그러면 레위지파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레위지파가 박하를 먹어요? 해양을 먹어요? 아니면 농산물을 먹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정작 바치라는 11조는 안 바치고 엉뚱하게 해양 박하와 근처는 바친 것더라. 이 얘기예요. 이것들 저것들 말. 이것들 저것들. 예? 이것들은 온전한 11조를 내야 되고 농산물을 내야 되고 가축을 내야 되고 저것들은 뭐예요?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전부 유전에 바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십일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바라요. 말라기에 십일조 바친 복 받고 하늘에 창문을 열고 화들짝 보여주고 뭐 넘치게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으니까 십일조 해야지. 그 사람들 눈에는 무엇이 안 보여요? 휘장이 찢겨진 게 안 보여요. 돼지파가 폐기되고 더 이상 짐승의 피도 없고 핏불을 피도 없고 죄를 질 때마다 예루살렘 사야지 가져와서 안수해서 죽여서 피를 양품에 담아가지고 바칠 필요도 없고 성전도 없고 모든 게 끝나고 다 합시다. 다 이루었다. 성경을 몰라요. 왜 모른지 아십니까? 복음이 없거든. 자, 성령님은 복음과 함께 하셔요. 복음이 없는 기독교는 종교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무슨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십일조를 세 번 빼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과부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십일조 바치라 했거든요. 또 레위인들을 위해서 농산물을 10분의 1을 바쳐야 돼. 또 절기 때 10분의 1을 또 바쳐야 돼.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신명기 14장, 신명기 26장 찾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요세프스의 그 책이 있습니다. 요세프스의 유대전쟁사 책을 보면은 11조를 너무 많이 빼가지고 농사 지어봐야 로마에 세금 뺏기지, 또 바리새인들에게 세금 뺏겨져가지고 농사 지으면 반을 다 뺏어가서, 그래가지고 제장들이 또 레위지파 제장들이 11조 못 받아서 굶어주사를 떼받았다고 요셉부시 나와요. 그러니까 나쁜 강도 제장들이 진짜 제장들을 안 주고 지도마다 처먹고, 제가 자꾸 처먹어도 죄송합니다. 하도 속이 답답하니까. 여러분,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3조를 다 뺏기고 로마 제국의 세금을 다 뺏기고 고통받는 시대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언제? 피를 다 쏟으실 때. 그걸로 11조 율법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유방계의 11조는 지금 율법 아래 있죠? 자, 유방계의 11조 뽑아먹는 목사 지금 하나님께서 폐기한 율법을 고물상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써먹고 있죠? 아, 그게 안 그래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11조로 레위지파에 먹고 살 양식이었고, 먹어야 피를 뿌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교훈하실 뿐 아니라, 율법으로는 결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워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아, 율법으로는 안 돼. 뭘로만 돼? 예수님 피로만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피를 흘리면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해진다. 그렇게 해서 11조는 끝난 것이고, 성전세도 마찬가지. 자녀들은 면세니라. 구약에 면전이 있잖아요. 면세니라. 결국은 11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10분의 1은 내 것이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농산물의 10분의 1, 뭐 배추를 줬든 밀을 줬든 뭘 줬든 10분의 1을 레위지파에 먹여 살립니다. 자, 그럼 레위지파가 그걸 먹어야 피를 가져온 피를 뿌려줍니다. 안 먹고 어떻게 피를 뿌립니까? 네? 그 뭐 먹어야 피를 뿌리지. 그러니까 금강산도 무슨 구경이라고요? 그러니까 피 뿌리는 것도 식후 뿌리지. 그렇죠? 그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묻습니다. 10분의 1은 거룩하다고 해서 하나님 거니. 그러면 농산물, 무 10분의 1, 배추 10분의 1. 자, 농산물이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그냥 농산물이에요. 예? 농산물이 죄가 있어요? 오, 얘기할 줄 다 이 무야? 그러니까 그림자지. 그럼 뭐예요? 백성들은 자기 죄를 사함받으려고 레위지파를 먹여 살려서 피를 뿌리니까 금원들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으려고 백성들은 11조를 농산물을 바쳤고, 레위지파들은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자기들도 죄를, 자기들은 죄 사함받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유월절 때 거룩한 민족으로 이미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유월절 양은 예수님 피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사함받으려고 드린 것은 없어요. 레위지파들은 이미 거룩한 상태로, 그래서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그림자인데, 바로 레위지파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고 백성들을 위해서 먹고 살려, 결국은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먹은 게 아니라 백성들을 안 죽게 피를 뿌리려고 먹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거룩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해가죠? 거룩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11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문을 열리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기뻐하는 자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실 때, 예? 그 이미 영광을 얻었고, 요한복음 12장에 다 이루었다.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룩해졌잖아요. 예수님이 뭡니까? 여러분의 11조예요. 십자를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왜? 그럼 안 거룩하다 뭐예요? 죄이잖아요. 모산물이 양에 무슨 죄가 있고 뭐 거룩하고 안 거룩하고 그러니까 그냥 양의 양이지. 그런 자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 있어요? 예? 이 뜻을 쫓아 우리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끝없이 떼었기만 하고 율법으로는 죄가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성막이고 레위지파고 그럼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정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 이루시고 형벌은 완전히 끝나셨고 그래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의 거룩한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를 성도라고 해요. 성도 거룩한 성도예요. 11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동일한 희생물들을 자주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분께서는 죄들을 위하여 단 한 번의 희생물로 영원히 드리신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자신의 원수들을 자신의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단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하게 되어 있는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자, 영원히 완전하게 하시고 있어요? 하셨어요? 구약의 11조가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성경이 욕으로 보여요. 어떻게 말라기를 갖다가 현대편 써먹고 어떻게 마태복음 3장을 써먹냐고요. 유선자들이 다 유선이지 뭘 진작은 무슨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1조라는 율법에서 해방을 받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11조였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 다 거룩해졌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뿌림을 받아서 벗어났죠. 양심의 부끄러움에서 정죄에서 벗어났죠. 22절 1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이 정결한 물로 씻겨나니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어디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예? 그 가까이 나가자 줄을 치세요. 어디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이거 대답 틀리면 정신 안목입니다. 어디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아바 아버지께. 그죠? 아바 아버지께. 그래서 4장 15절 말씀이 맞는 거예요. 4장 15절이. 4장 16절이지. 4장 16절이죠? 그러니까 이거 읽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읽고 마칩시다. 너무 배고파도 은혜가 아니고 율법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를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심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로 다. 우리가 성도예요, 성도. 제발 여러분이 성도란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거룩한 성도예요. 자유, 종교 죄로부터 자유. 왜 지옥에 간 사람들이 이를 박한 예수님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제일 견디기 어려운 통증에 이를 갈잖아요. 그래서 이빨에다 혀를 물까 와서 이렇게 뭘 이렇게 물고 하고 하잖아요. 옛날 임산부는 아기 낳을 때 할머니들이 집에서 아기 낳을 때 뭐 진통제도 없었지요. 뭐도 없었잖아요. 집에서 밤에다 와가지고 아기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와가지고 입에다가 수건을 다 이렇게 물려가지고 와. 며느라, 다리 좀 뜯어라! 아기를 낳거든요. 지옥이 뭔지 아세요?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를 갈거든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슬피 울 거예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지옥에서 누가 제일 억울하다고 힘들어서도 이를 갈고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 이를 갈지만은 억울해서도 이를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바로 누군지 아세요? 11조 많이 내고 지옥 간 사람들이. 예수님, 제가 11조 얼마 낸지 아세요? 한 달에 2천만 내는 저를 몰라줍니까? 예수님 뭐라고 앉았어요? 그거는 11조가 아니니라. 그럼 뭐가 11조입니까? 내 지파가 먹는 음식이었느니라. 지금 내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끝났느니라. 지옥에서 이를 갈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또 가정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하고 자주 피게 되고 제 마음도 괜히 아프고 저는 목숨이 끝날 때까지 복음 전하고 마귀를 저는 공격한 사람이지 무서워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면 공격을 한 사람. 다만 사무실 일꾼이 없고 돈이 없어서 책방에 회사에 책을 받아가는데 밤에는 배경자 도와 낮에는 아무도 없어. 혼자 아무도 없어요. 돈도 없고 직원도 없고. 무거운 책을 여기서 일곱 박스를 차에 싣고 경기도 광탄에 총판에서 책을 배달하고 오니까 2년 전에 아팠던 오른쪽 발목이 다시 염증이 생겨서 짤뚝거리고 좀 다녀요. 제 몸이 부서질 때까지 복음 전하여 제발 부탁합니다. 제가 빈다고 해서 교회 떠나지 마시고 몇 사람 다 손잡아요. 다 하세요. 우리 손 안 잡아. 왜 말 안 들어요? 목사 말 왜 안 들어? 다 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본드를 붙여서. 따라하세요. 본드 같이. 꽉 붙어 있자. 우리 교회 주님 사랑하는 교회고요. 우리 교회처럼 밝게 빛을 비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짐승의 피가 아니면 그날 바로 죽었기 때문에 빛을 내서라도 희생물을 잡아서 자기가 안수하고 죽여서 그 뜨끈뜨끈한 피를 제단에 갖다 바치면 제장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릴 때 비로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은 한숨을 놓고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었지만은 그 모든 것은 주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더 이상 대인도 희생물도 피도 율법도 그리고 더 이상 11조도 끝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증거로 휘장을 성소와 지성소 휘장을 위해서 아래까지 찢어져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된 줄 압니다. 그날로 하늘과 땅은 하나가 되었고 더럽고 추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정하시고 가장 사악하고 가장 간사하고 가장 더러운 죄인이었던 저들을 눈보다 희게 양털보다 희게 인정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가슴에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를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현실을 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은 긍휼의 보좌요 은혜의 보좌로 바꿔준 그 보좌 앞에 넘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더 나아가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